멀리서 바라보며 그냥 이렇게 살게요. 그대는 나의 심장 전부였었으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하진 않아요. 그 누구보다 사랑한 맘 그대니까. 그래 나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. 가슴이 아파서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드는데 이내 또 그리움에 눈에 눈물 번져요. 이렇게 흘린 눈물 그대 내 맘 알까요? 미친 듯 그리움에 같은 하루를 보내줘. 욕심을 내서 그댈 다시 한번 볼래요. 그렇지 않고선 살아갈 자신 없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그댈 다시 볼래요. 변하지 않는 내 맘 아직 사랑해요. 너의 마음이 모두 떠난 거라면 남아있는 사랑도 잘못했나요? 아픈 말 하면서 왜